이파리에서 열매를 보낼 때 나는 눈동자에서 물도 머금었었어. 이 세상에서 만든 여름이 오면 참아야 했던 아픈 햇볕이 싫었어. 그때일까 씨앗처럼 머렸던 내가 나지막히을 파대던 어른들의 말 가을이다 늘 아빠와 연을 날리던 하늘이 높다 또 높다 우주만큼 슬픈 얼굴은 감추기 시작했고 착한 얼굴로 바꾸기 시작했어. 예쁜 그늘도 못 준 게 미안해서 나는 나무가 되기로 숲에 있는 흔한 그 말고 네 방에 한 그루가 될게 오붓하게 우리가 덮어줘. 견딜만해서 웃고 참아온 거죠. 잊을만해서 잊고 자라왔어요. 이 계절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12월에 내 잎들은 남아있을까. 앳된 얼굴은 감추기 시작했고 낯선 얼굴로 바꾸기 시작했어. 예쁜 그늘도 못 준 게 미안해서 나는 나무가 되기로 숲에 있는 흔한 것 말고 네 방에 한 그루가 될게 오붓하게 우리가 나를 덮어줘 덮어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Seems that you forgot. It's hard for me to blame you when you've already lost. Oh yeah, I'm tired of always waiting. Oh yeah, yeah. I see you change your number, that's why you don't get my calls. I gave you all I mean, now you don't wanna be involved. Oh yeah, yeah, I really gotta face it. Oh yeah, yeah. I just wanna be the one, but to you are already done. Tell me why'd you have to hit and run me? Now I'm all alone crying ugly. You broke my heart just for fun. Took my love and just left me numb. Now it's 8 in the morning, 8 in the morning, all because of you. Another story that's sad and true. I can feel the pain, can you? You had to be the one to let me down, to cut me through. Hate to see you with someone new. gone standing all alone, and I'm searching for something, but I can't feel nothing. I pack my bags and go, this don't feel like home. Too much darkness for a rainbow. I feel so used.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I refuse, yeah. I just wanna be the one, but to you are already done. Tell me why'd you have to hit and run me? Now I'm all alone crying ugly. You broke my heart just for fun. My love and just left me numb. Now it's 8 in the morning, 8 in the morning, all because of you. Another story that's sad and true. I can feel the pain in you. You had to be the one to let me down, to cut me through. Hate to see you with someone new. I'll put a curse on her and you. Ain't no looking back now, you're dead and gone. My love is gone. It's your rainy day, 헤어지겐 아직 안 조미는 곁에 why, why, why 이 새벽에 덩그러니 난 겨쳐버린 내 기분은 down, down, down 우산이 필요해 어설픈 위로에 나 앉을 것 같지 않아 애써 견디려 해 눈물이 보이면 멈출 것 같지 않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데 멀어지는 너의 걸음은 빨라 Alright now 꿈이라며 깨고파 눈이란 하나 없이 끝 인사를 건네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아 노래 이젠 우린 하나가 됐다고 말하던 입에서 나오는 이별은 멋져 어느샌가 너의 그림 Please call me babe. It's your rainy day. 헤어지긴 아직은 좀 미는 듯해 Why, why, why 이 새벽에 덩그러니 남겨져버린 내 기분은 down, down, down 햇살이 필요해 어두운 구름이 달아나질 않아 해석한 피노래 차가운 빗줄기가 날 적시잖아 당신은 무너지기 싫은데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보면 Cry me out 내가 작아지잖아 물방울이 번져 내 어깨를 적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쯤에 눈앞에 빛이 안 보이네 거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날들이 의미 없이 사라져 조심스레 끊는 인사 속에 다정한 듯 다시 가도 내 It's your rainy day 난 잠을 잘 때 항상 조심해. 누가 나의 꿈에 몰래 들어오지 않게. 누가 내 맘을 알까봐 겁나. 내 꿈은 어려지는 만큼 꾸는데. 대체 너 why, oh why. 외로워진 내 모습을 넌 알 수 없는 걸까. Why, oh why. 왜 내 맘을 몰라. 난 너만 있으면 돼. 24/7 너를 찾아서 헤매이고 헤매이다 도착한 이곳. 달을 벌려서 너를 안아보면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 무슨 말로 널 그리워해봐도 너로 고픈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24/7 너의 기억은 모두가 멈출 때까지 끝나지 않아. 왔으면 어때요 금토에야. 매일 널 찾아가던 게 그 외 길이 내 발자국만. Yeah. 남아있어 홀로 외로워. 항상 난 그 자리에 있어. 아직도 너를 보고 있어. 달빛이 드리운 밤 금액자가 위에서 춤추던 나. 헛된 이 맘을 가졌던 건 혹시나 아닐까. 뜨거웠던 연기마저 24/7 너를 찾아서 헤매이고 헤매이다 도착한 이곳.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안아보면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 무슨 말로 널 그리워해봐도 너로 고픈 내 맘은 채워지지 않아. 24/7 너의 기억은 우주가 멈출 때까지 끝나지 않아. 24/7 너를 찾아도 넌 날 알아보고 인사를 꺼낼까. 우리 둘의 13월의 기억이 조금은 남아있긴 할까. 무슨 말로 널 그리워해봐도 너로 고픈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24/7 너의 기억은 내 삶이 멈출 때까지 끝나지 않아. 난 너란 별을 공전해. And you're my last highlight. 그 눈부신 빛이 날 끌어당겼어. 오늘 도맴돌다 나방처럼 불타. Doesn't matter where I am. 그저 그런 길 따라도 괜찮네. You think I'm high. The city's so blind tonight. 별 하나 없는 밤 구름이 날 데려가. 이별이 까맣게 타버려도 우리가 더 는 우리가 아니라 하여도 넌 내게 가장 맞는 옷 너에게만 반응했던 Come on, ski love, just last year. Pour a little salt when we're never here. My, my, my, my, my, my, my, my. Staring at the sink of blood and the crushed veneer. Till my love to wreck it all. Cut out all the roads and let me fall. My, my, my, my, my, my, my, my. Right in the moment is all that's tall. And I told you to be patient. And I told you to be fine. And I told you to be balanced. And I told you to be kind. In the morning I'll be with you. And it will be a different kind. Cause I'll be holding all the tickets. And you'll be owning all the fines. 내겐 왜 힘들까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홀로 외로워했는지 얼마나 주기를 게으른 내가 너무 싫다. 부지런한 내가 되고 싶다. 그러나 맘대로 잘 되질 않는다. 아.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먼지가 되어 내 방을 생각 없이 떠다니고 싶어. 밖에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꼼짝 못하네. 그저 바람이 되어 걱정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 하루 종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그냥 누워서 똑딱 시계 바늘이 움직여. 우리 집에 저녁때가 다 됐네. 그래도 내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멈추고 본 적이 있어. 그 빛은 두 눈이 부실 만큼 찬란히 다가와 나를 부른 걸 기억해. 매일 밤 잠들지 못한 시간 수많은 생각이 밀려들고 끝없이 나를 삼킨 새벽은 또 멀어져. 그 다음은 뭘까? 지금과 같을까? 날 속을 걷듯 불안한 맘이야. Maybe then tomorrow, tomorrow I'll wait you. 내게 대답해줘. 나를 비춰줘. Maybe then tomorrow, tomorrow, tomorrow. 난 오래전 빛을 보기 전에는 아침이 너무나 두려웠어. 후회와 걱정이 가득했던 밤은 길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정말 시작과 끝이 존재는 할까. 고민의 끝엔 항상 물음표만 남겨져. 그 다음은 뭘까? 조금은 다를까? 내가 그려왔던 모습과 같을까? Maybe then tomorrow, tomorrow I'll wait you. 내게 대답해줘. 나를 비춰줘. Maybe then tomorrow. 나의 품 안에 들어와 두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속도 꼬단던 느리게 자랐겠지만 나의 이 노래를 당신에게 당신에게 정말 고마운 친구들과 지었던 작은 이 오두막에 앉아 지금 그대에게 노래를 보내고 있어요. 좋아졌어요. 돌봐야 할 나무들도 꽤 많아요. 나는 사람이 더 좋아졌어요. 거울 속에 나와도 창밖의 세상과도 진해진 것 같아. 그렇게 살아온 인연의 시간에 기울고 가고 노래를 거두어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 자랐겠지만 나의 이 노래를 당신에게 당신에게 은은한 별빛을 위로 삼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흐린 구름 뒤로 가려진 하늘을 더는 바라보기 힘들어 어두컴컴한 방 한켠에 작은 몸을 가득 채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은 구멍이 뚫린 듯 쓸쓸해 이런 내 방에 스며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d with you. Dreams to finally come true. City of stars, just one thing everybody wants. Tearing the bars and through the smoke screen of the crowded restaurant. It's love. Yes, all we're looking for is love from someone else. A rush, a glance, a touch, a touch. Look in somebody's eyes to light up the skies, to open the world and send me reeling. A voice that says I'll be here and you'll be alright. Care if I know just where are we going, 'cause all that I need is crazy feeling right outside of my heart. Think I want it to stay.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it never shines so brightly. Look in somebody's eyes to light up the skies, to open the world and send me reeling. A voice that says I'll be here and you'll be alright. I don't care if I know just where are we going, 'cause all that I need is crazy feeling right outside of my heart. I think I want it to stay. Song 공기가 날 깨워. 파동 어느새 바다에 품으러 이 길의 끝이란 운명처럼 모두 내게 흐르고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la próxima. A veces una canción guarda más de un sentimiento. Y no importa si es en inglés, español, japonés, chino, coreano. Lo que debes recordar es el idioma universal. Así que ven, disfruta tu dosis semanal de amor en La Hora Corazón. Todos los miércoles a las 9 p.m., hora del centro de México. La exclusividad de este programa la tiene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